제5차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 축전에 참가할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 대회 유럽 지역 준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테르 룬드그렌 스웨리의 조선 친선협회 위원장 일행, 울라 오브란트를 단장으로 하는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 대회 스웨리의 준비위원회 대표단이 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